말도 깃털 같아 손바닥만 아니 좁은 곳에서 Oh 히말라야 나 찾고 있는 너와는 달라 거기 닫혀 멀리 비켜 닫혀 때로는 용감해서 문제지 외쳐 구해달라 외쳐 아니면 지금부터 나 잘 봐 더 전화 오는 잭마 누가 뭐라건 So what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더 전화 오는 잭마 멈출 때까지 Can't stop Like a